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이고 이 시험을 왜 두 번째로 다루느냐 하면 지난번처럼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일서에 있는 시험을 함께 우리가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래서 오늘은 보암직도 한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안 사도 좋으니 구경들 하고 가세요. 이런 말 들어보았죠. 뭐 남대문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시장이든지 가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안 사도 좋으니 구경들 하고 가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안 사도 좋을까요? 그분들의 말씀처럼 정말 안 사도 좋을까요? 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안 사도 좋으니 구경들 하고 가세요? 혹은 구경만 하고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견물생심 때문입니다. 견물생심. 우리 어린이들은 이 단어가 좀 생소할 텐데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욕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안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일단 보기만 하면 행여 살까 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그래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안 사도 좋으니 구경들 하고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가 결혼할 때에 목회자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회자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중매 주선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만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딱 보더니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견물생심. 네. 여러분 아이케아 매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케아 매장에 가면 저는 짜증이 나요. 입구에서 출구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케아 매장에 들어가면 일단 내가 물건을 하나만 사고 싶은데도 거기에 있는 전 물건들을 돌아보고 출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베개를 사고 싶다. 그러면 베개 있는 대로 가서 그것만 사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구조가 베개 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나올 때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품목들을 다 돌아보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견물생심. 이 사람들이 베개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다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만일 그곳에 불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른 건물들은 불이 나면 쉽게 출입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지만 불이 나면 아이케아 매장은 끝장나는 거예요. 출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도는 거죠. 이 견물생심이라는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런 판매망을 구축한 것이 아이케아 매장입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바로 이런 안목의 정욕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두 번째 시험도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중구조 내지는 2단계의 교활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일단 천하를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일단 보여주고 유혹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딴 데서 유혹한 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앞에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앞에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 광야에서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줄게. 일단 보여주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이렇게 먼저 보여줄까요? 보고 나면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안목이 뭡니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보는 눈이. 보지 않으면 안목이 안 생겨요. 보지 않았던 사람은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러나 일단 보고 나면 마음이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코스코 입구에 가보면 TV가 커다란 것들이 전열되어 있죠. 최근에는 삼성 LG TV가 제일 중심에 있어서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약간의 자부심도 있기는 하지만 그 TV를 딱 입구에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우리 집 TV하고 비교되네. TV가 어떻게 저렇게 선명할까? TV가 어떻게 저렇게 큰 TV가 있을 수 있을까? TV가 어떻게 저렇게 얇을 수가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아, 이런 TV도 있구나. 이게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TV가 큰 TV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TV가 좋은 TV인 줄 알았는데 아니 더 좋은 TV가 있구나. 안목이 생긴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한 달 전입니까? 우리가 주사랑 교회와 친선체육대를 했죠. 예전에 우리가 저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로 옮기니까 뭐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낮에 드리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여러 가지로 전에 보다 나았지만 만족하고 있는데 주사랑 교회와 친선체육대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딱 가보니까 아, 이 교회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교실도 얼마나 크고 깨끗하고 특히 우리가 탁구하고 족구하고 했던 그 짐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 교회가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시설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안목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 만족하지 말고 아 저런 교회도 있구나. 교회가 저렇게 지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괜히 데리고 갔구나. 우리 성도 눈이 높아지는구나. 우리는 예배 중심인데 예배 드리기만 좋으면 되지 뭐 짐 그런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건데 아무튼 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명품 그런 거 모르고 살다가 명품을 보고 나면 이제 명품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명품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이라 그럴까요? 이 보는 것까지는 제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픈데 지나가다가 뭐 맛있는 음식을 구한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돋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죄인가? 죄가 아니죠. 또 아름다운 옷이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안목의 정욕이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중구조, 2단계 유혹을 한다 그랬죠. 일단 보여주는 이유는 보여주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음란한 것들, 이런 거는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지만 보여주고 죄가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게 마귀가 그래서 교활합니다. 뭐 보는 것이 죄냐? 우리 여자들 돈 없으면 아이쇼핑이라도 하러 가잖아요. 뭐 돈 없는데 보는 것도 못하냐? 그래 가서 뭐 명품 백화점 그 시내 다운타운 가서 막 아이쇼핑을 합니다. 그까지는 죄가 안 돼요. 그러나 그걸 보는 순간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고 나면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마귀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쉬운 길을, 지름길을 착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다. 그까지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형편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있던 마귀가 그때 등장해서 지름길, 쉬운 길, 불의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가지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 유혹입니다. 여성들이 명품 가방이나 옷을 보았습니다. 남성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그나마 괜찮은 케이스가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열심히 내가 돈을 다 모아서 그것을 사려고 할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신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돈이 쉽게 많이 모아집니까? 조금씩 조금씩 절약해서 돈을 모았는데 내가 원했던 그 옷이 혹은 사이즈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최신형이 이제는 중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최신 상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형편은 안 되는데 가지고 싶다.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 훔치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검은 도형의 유혹을 제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의 어떤 여자가 친구 집에 가서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훔치거나 누군가 나에게 부정한 제의를 해오며 검은 돈의 제의를 해오며 그걸 해주고 예수님처럼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평소와 같으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견물생심 내 마음속에 품어진 그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검은 돈이 들어올 때 자 이것만 하면 살짝만 눈 감으면 많은 돈이 생기니까 이것만 좀 해주라. 그럴 때는 쉽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름신의 도움을 받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돈도 없는데 카드가 있잖아요. 신용카드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 수준에도 안 되고 형편에도 안 되는데 지름신의 도움을 받아서 뒷생각 안 하고 카드로 끌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카드 돌려막기 하든지. 그 다음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견물생심을 획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티가 안 나는 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을 줄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을 내가 안 내든지 줄이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그 티가 안 나요.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물질만큼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급하면 항상 원하는 것부터 하고 항상 안 해도 되고 줄이도 되는 탄력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못 줄이는데 이 부분은 내가 쉽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 유혹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걸 줄 것이다.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 방법은 3년의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단 한 번 마귀에게 절하는 것으로 그것을 준다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쉬운 길입니다. 십자의 길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길은 십자의 길보다 훨씬 쉬운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빠른 길입니다. 3년이 필요 없어요. 즉각 절하는 순간 세상에 권세와 영광을 줄 것이다. 쉽고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마귀는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너무 좋아해요. 뭐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쉽고 편한 길이 과연 좋은 길인가? 쉽고 편한 것이 좋은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왕이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운 길을 가지 않았어요. 넓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편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길은 좋은 것입니까? 빨리 가면 좋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빨리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한 살펴봅시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달이면 능력하게 바닷길을 따라서 갈 수 있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고 가서 40년 동안 돌리신 거예요. 40년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빠른 것이 좋다면 하나님은 바닷길을 택했을 거예요. 근데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것이 좋다면 예수님은 바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절해서 얻을 설 수도 있고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무튼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 길, 뭔가 하나님의 뜻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한 달 길을 두고 40년의 사막길, 광야길을 이스라엘은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길이 좋은 길도 아니고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도 아닌데 우리는 이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의 유혹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이런 길들을 좋아해요. 생활 곳곳에서 이런 지름길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인지 우리 뒷마당에 보니까 집 문에서 뒤쪽으로 나가는 문 사이에 이렇게 시멘트로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휘어져서. 그런데 그 길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뭐 그 우리 집 문에서 그 바깥에 뒷문까지 10m도 안 되는 그 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멘트 길이 사람이 하도 안 다녀가지고 완전 이끼로 덮인 거예요. 대신 그 조금 지름길, 잔디밭 길 그것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저도 걸로 다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홈스테이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걸로 다녀요. 저도 안 다녔어요. 저라도 그 다녔으면 이끼가 안 꼈죠. 이끼가 다 끼어가지고 길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삽으로 그 길을 다시 만들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뭐 1, 2m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좀 더 빠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쉽게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그 젊은이들 혹은 사람들이 쉽게 돈 버는 방법만을 찾고 있습니다. 뭐 옷 한번 벗으면 돈 많이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성매매라는 것이 정말 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성매매를 하게 됐지만 요즘은 자기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차별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쉽게 한 달, 두 달, 1년 동안 공장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을 돈을 그냥 한 번 아버지와 같은 남자와 자면 그 돈이 생겨버리니까 한 달만 그렇게 해버리면 큰 돈을 만지니까 쉽고 편하게 돈을 버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은 부정행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쉽게 성적 올리는 거죠. 이건 습성은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나요. 신앙의 지름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내 인생의 지름길의 한 방편으로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내가 원하는 성공, 부유한 삶은 안 되니까 예수라는 혹은 교회라는 이 신이라는 지름길을 택해 본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가 부유해지고 빨리 성공할까 싶어서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지름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꾸준히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먹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꾸준히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급성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번에 부흥회 참석해서 집회 참석해서 금식기도 몇 번 해서 내가 급성장하려는 부흥회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급성장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자라가야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런 지름길의 유혹은 강합니다. 쉽게 우리는 그 유혹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성경에 있는데 당연히 진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이 진짜라고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줄게 그랬어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팔로미 했습니다. 따라갑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만국을 봅니다. 마귀가 산 꼭대기로 가자고 한다고 예수님이 가야 되는 분입니까? 자, 그 다음 시험은 또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 마귀가 다음 시험은 자, 나를 따라와 해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섰습니다. 아, 거기 말고 조금만 더 뒤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뒤로 가. 됐어. 거기서 자, 거기서 뛰어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마귀가 높은 산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산으로 가셨느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신다고 해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서서 계셨느냐? 이걸 제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방학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빠, 내 친구 누구는 방학 때 홍콩 갔어, 하와이 갔어, 중국 갔어, 미국 갔어, 크루즈 갔어.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자녀들은 방학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빠도 다 데려가 줄게. 어떻게? 구글 어스라는 게 있어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면 세계 곳곳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미국 라스베가스,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다 볼 수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글 어스로 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 찾아다니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실제 가지 않지만 그게 실제 모습이거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와 예수님의 이 시험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실제로 예수님을 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마귀와 예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힘의 대결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구글 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만국을. 자, 보여주면서 자, 이거 다 네 줄게. 이런 것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가능한 게 지금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런 넷북이나 이런 글 가지고 보여줄 수 있지만 더 과학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공간 속에서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SF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공간에 이렇게 뭐 클릭하고 뚝뚝 누르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이 지금도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그대로 계신데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싸움이 지금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안목의 정욕과 유혹들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딴 나라 다른 지방의 유혹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적어도 뭐 다른 것의 유혹을 받으려면 다른 지방의 유혹을 받으려면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 받으려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온갖 유혹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하여 마귀와 그런 영적 싸움을 벌였듯이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온 세상의 안목의 정욕의 유혹들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깨어 있어야 되고 훨씬 긴장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현대의 다양한 유혹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내 눈에 들어와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입니까? 세 가지 공부하면서도 나눴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의 단어를 찾는데도 그 검색을 하면 음란한 사진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죄를 짓게 만드는 보는 것 자체만으로 죄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하루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 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최신 상품들, 최신 유행들 얼마나 쉽게 우리가 접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겸불생심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지금 내가 이걸 사고 사용하는데 또 최신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쓴 핸드폰도 산 지 얼마 안 돼서 구형이 돼버렸어요. 뭐 S회사의 S 제품인데 S2가 바로 나와버린 게 지금 S3가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최신 상품이 나왔는지 검색하면서 매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정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S2가 나왔다. S3가 나왔다. 얼마나 많은 최신 상품과 최신 유행의 정보들이 제 마음속으로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에 우리는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외모를 중시하기 시작하고 나도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악수술, 특별을 깎는 거, 특별을 깎는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그 고통을 감당하고도 나는 깎아야 되겠다. 뭐 페이스오프, 얼굴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 뭐 물론 너무 얼굴이 기형으로 생겨서 인생이 힘든 사람은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이상이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 외모지상주의, 아이돌 문화, 아이돌 문화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그 딸 같은 아이들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짧은 옷을 입히고 노래는 중요하지 않고 몸매, 성을 상품화하는 것들, 불륜, 혼전, 동거,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마구마구 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우리가 잘못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도 쏟아져 나오니까 이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가. 죄가 문화가 되면 아주 아주 힘든 세상이 됩니다. 죄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근데 죄가 죄로 여겨질 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죄가 문화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절망입니다.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 그러죠. 성경에는. 죄가 문화가 되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지금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저도 이 설교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 못할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캐나다도 동성애가 합법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 네가 뭔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 그러느냐? 내가 잡혀갈지도 몰라요 이제는.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쉽게 재미로 그냥 보는 그런 미디어 드라마 영화 예능들을 통해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안목의 정욕에 유혹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책상에서 수많은 그런 안목의 정욕의 유혹들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의 홍수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첫 번째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즐기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올 때에, 우리에게 지름길의 유혹이 올 때에, 쉽고 편한 길의 유혹이 올 때에 그게 마음이 혹하면 안 되고 그게 유혹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단지 그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습관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유혹에 대적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디 진짜 산속에 틀에 박혀야만이 이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은 뭐 걸어가면서도 너무나 많이 내 눈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대적하는 기도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된 성도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안목의 정욕에 노출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갔는지.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이 작정하면 작정한 건 잘 지키지만 제일 잘 지키는 것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은 잘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는데 니부터 실천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길게는 못하겠어요. 적어도 7월 한 달 동안은 설교 준비를 위한 그것도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거나 뭐 어떤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동안은 메신비디오 전면 금지. 그러면 또 메일도 안 합니까? 카톡도 안 합니까? 이러는 분이 있는데 카톡하고 메일은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세상 가십거리, 기사거리라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제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내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좀 한번 차단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경건해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셔도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안 봐도 될 것들에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늘 내 옆에 있는 이 스마트폰, 늘 눈만 뜨면 켜지는 노트북, 안 봐도 전혀 관계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너무 빠져있지 않습니까? 안 빠졌으면 다행이고 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절제된 삶을 저는 한 7월 동안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7월 지나면 8월부터는 다 보느냐 뭐 그런 건 또 아닌데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